했었던 행복했던 기억들 너의 그 미소도 우리의 사랑도 모두 눈물이 돼 흘러버렸죠. 이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. 그대 없는 하루는 난 참아왔던 걸요. 힘겨웠던 이별 그땐 사랑한단 말 못했죠. 지금 만나러 가요. 이제 다시 만나요. 우리 다시 만나면 정말 행복하겠죠. 난 그대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지금 다시 만나러 가요. 시간들 그리워하고 있어요. 이제 함께 할래요. 두 번 다시 그대 놓지 않아요. 지금 만나러 가요. 이제 다시 만나요. 우리 다시 만나면 정말 행복하겠죠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지금 다시 만나러 가요. 힘겹게 달리고 또 달려서 이제야 그대가 보이. 울어요. 지금 만나러 가요. 이제 다시 만나요. 우리 다시 만나면 정말 행복하겠죠. 난 그대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다시 만나요. 지금 다시 만나러 가요.